떠나면 그만인 사람을 못 잊었다는 마음 찾아온 옛날에 그쳤지 얼룩진 당신의 추억 세월도 흐르고 그님도 떠나고 모두가 다 가버린 뒤에 어이에 남으니 여기에 또다시 그님을 찾아 하매는 것 라라라라 다시와 번쳤지 당신은 오시지 않는 첫절에 빚은 내 모습은 서러운 사랑의 그림자 세월도 흐르고 그님도 떠나고 모두가 다 가버린 뒤에 어이에 남으니 여기에 또 다시 그님을 찾아 하매는 것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문 열고 들어온 그 사람 귀에 익은 그대의 음성 님이여 나를 잊었어도 못 지울 당신의 추억 세월도 흐르고 그님도 떠나고 모두가 다 가버린 뒤에 어이에 남으니 여기에 또다시 그님을 찾아 하나는 것